Hope's News. 2021 하반기 실시간 온라인 취업 특강 안내입니다. 2021년 채용시장 변화에 따른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에 대해 강의가 진행됩니다. 특강 신청은 한양대학교 커리어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리어개발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양행복드림 상담센터에서 또래 내담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시 진로, 연애 등 학교생활 고민에 대해 또래 상담자와 상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실시되며 한양인 포털 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내 코로나19 PCR 검사 시행 및 이용 안내입니다. 코로나 PCR 검사는 한양대학교 앱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PCR 검사소는 미래교육관 건물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9시부터 12시, 13시부터 15시에 검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재연장에 반발해 오는 8일 전국 동시 1인 차량 시위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형평성 없는 잣대로 자영업자들만의 희생을 여전히 강요하는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고려해 차량 시위 방식이 아닌 일반 방식의 집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6일부터 4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탈레반의 정권 장악으로 사회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이 이틀 연속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며 권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시위대는 내각의 여성을 포함해달라, 자연은 우리의 모토 등의 팻말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이에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카불에서 최루탄을 쏘고 공포탄을 발사하며 여성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새로 정권을 탈취한 탈레반은 과거와 달리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여성 취업은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한 달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될 경우 내달부터 방역 조치를 더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추석 연휴를 포함해 향후 4주간을 잘 넘겨 적절한 수준에서 유행을 안정화할 수 있다면 10월부터는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를 뜻하는 것으로 정부는 10월 이후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역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민혁, 기술의 성예은, 담당의 이가은이었습니다.